조선중앙통신사는 구차스럽고 비루한 행각 이런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은 최근 미국이 국가안전보장 문제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 수잔 라이스의 중국 행각에 대해서 왁작 여론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그 무슨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성명이란 것도 내고 라이스는 회담과 상봉을 비롯한 외교 공간들에서 미중 관계는 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관계, 중국의 성공이 미국의 리익에 부합되며 미중 협조 관계가 계속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주동하자는 입장이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위원단 상회의를 계기로 미 국무장관 케리가 중국 남해 문제를 둘러싼 반중국 연합을 형성하느라 본주의 돌아치고 있는 시점에 라이스가 중국으로 간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론평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국들을 견제하고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전략으로서 라이스의 방문은 남해 문제 및 사드 배비 문제로 날카로워진 중국의 신경을 놓자치고 미중 간 대립을 은폐하려는 데 기본 목적을 둔 구차스럽고 비루한 행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미국의 발표와 달리 중국은 남해 문제, 사드 배비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강조했으며 미국의 지역 패권 경향과 군사적 긴장 격화 책동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면서 결국 라이스의 중국 행각은 헌물을 켠 한갓 유람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